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하고 재밌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H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셔서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로 지난 2주간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던 김경주 엔지니어의 컴백을 환영하며 오늘도 늘상 긍정적인 기운 가득한 권하인 기자와 헙스 대표 간판 아나운서 저 성재훈이 준비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낭만적인 보도 라디오를요. 저희와 함께 떠나는 다섯 번째 여행. 오늘은 특별히 저희에게 여행지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바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부다페스트로 출발! 오늘 저희에게 여행지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부다페스트를 꼭 가고 싶다고 제게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체 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10분 동안 끊임없이 그 이유를 늘어놓더라고요. 정말 들어주느라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야경이 예쁘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는 도시라는 정말 정치외교학과스러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피곤하죠? 참고로 이 친구들 각각 경희대, 한양대 정외과 모범생들입니다. 뭐 아무튼 저도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체 어떤 매력에 빠졌을지 궁금해서 또 열심히 구글과 롤리플래닛을 뒤져봤는데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멋진 야경과 아름다운 전통과 유구한 역사로 가득한 도시 부다페스트. 무뚝뚝한 제 성격에도 부다페스트 야경을 보고 한 번에 노트북 배경을 바꿀 정도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두 개의 도시 부다와 페스트가 하나로 합쳐진 이름으로 부다에는 주로 왕궁과 귀족 등의 지배층이 거주했고 페스트는 도자기를 굽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는 거대한 분지 형태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수량도 계절과 상관없이 고르고요. 날씨도 매우 좋아요. 7월 평균 기온이 23.3도 정도로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죠. 부다페스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소련을 제외하고 동부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도시였고요. 90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인구수가 170만 명에 모여 사는 대도시로서 현재 EU 전체에서 10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역사적인 장소 하나, 그리고 현재의 핫플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장소부터 갑니다. 부다페스트에는 동유럽 최대의 호수인 벌러톤 호수가 있는데요.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 규모를 자랑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 헝가리에서는 이 호수를 일명 헝가리의 바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과거부터 헝가리의 이름난 휴양지인데요. 호수에서 주로 자전거 관광을 하기도 하고요. 찬찬히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비록 호수의 성수기는 여름이라고 하지만 겨울에 호수가 꽁꽁 얼면요. 얼음 낚시를 즐기거나 호수에서 스케이트나 썰매를 즐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장소를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장소라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격전 중 하나였던 봄의 새싹 작전이 펼쳐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낭만과 아름다움, 하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치열한 피의 전투까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부다페스트네요. 부다페스트의 현지를 만나보고 싶다면 당연히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다페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야경 명소가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다페스트 모습의 가장 정석적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요새를 지나면서 항상 황금빛으로 빛나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보면 뭔지 모를 감정이 저희의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유럽 3대 야경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은 부다페스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가 모두 담겨있는 주요 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전 세계 국회의사당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헝가리의 역사 속 위인을 상징하는 9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요. 시간에 따라서 근위병 교대식도 볼 수 있고 내부에는 헝가리 왕가의 보물과 금,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도 물론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먼저 17계단을 오르셔야 하는데요. 이름은 17계단이지만 메인층으로 올라가는 28개의 계단을 지칭합니다. 양 옆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요. 다음, 국회의사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의원 회의실입니다. 녹색과 붉은색,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모습의 상원의원들의 회의실을 보니 우리나라의 단정한 모습의 국회의사당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네요. 상원의원들의 휴게실은 유럽에서 가장 큰 수제 카펫으로 이루어진 휴게실인데 이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광경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본 사람들은 헝가리에 있는 모든 돈은 다 국회의사당에 쏟아부은 것 같다면서 그만큼 크고 멋지고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와, 저도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가기. 자,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아름다운 야경이 선사하는 매력에 흠뻑 빠져 나오기 힘든 부다페스트 여행. 중부 유럽 특유의 잔잔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봄도 여름도 아닌 지금처럼 따뜻한 4월에 여행하기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부다페스트 여행 어떠셨나요? 여기서 행복을 좀 찾으셨나요? 저희 라디오는 매주 여러분들께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는데요. 중부 유럽의 아름답고 독특한 감성을 가진 부다페스트를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싶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김경주 엔지니어처럼 코로나19를 겪으셨던 분들도 꼭 이 시국이 끝나면 힐링 여행으로 부다페스트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4월 4일 월요일 부다페스트에서 행복을 찾은 저는 성재훈이었고요. 권하인 기자와 김경주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행복을 찾아봐요. 안녕! HUBS